2020년 4월 8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몸과 마음, 영혼을 치유하는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썸탐은 프리젠테이션 기법으로 만드는 거라서요 영상 기술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. 만약 3-4분짜리 영상을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기획 단계부터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죠. 당연히 영상을 수정한다는 것도 서류에서 오타 몇 개 고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. 죽어나가는 거죠.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제가 정말 차분하게 기도하고 목회자 분들과 소통하면서 3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어요. 그 영상을 보고하고 다 통과가 된 줄 알았는데 3주 정도가 지난 후에 마감도 훨씬 넘겼는데 그걸 수정하라는 거예요. 말이 수정이지 사실상 다시 만들라는 거였거든요. 수정하라는 이유는 알겠는데 왜 3주간 가만히 있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됐죠. 저는 결코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성격은 아니에요. 그런데 막판에 일을 이렇게 쉽게 뒤집어버리는 경우에는 정말 모욕을 느껴요. 상대가 어른이었는데도 전화기를 5시간 동안 붙잡고 왜 이딴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지 끝없이 반박을 했죠. 현대인들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스테반처럼 극단적인 순교를 할 일은 거의 없어요.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점검할 수는 있죠. 내가 너무 당연히 옳다고 심지어 복음적이라고 생각했던 가치와 철학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? 그게 순교예요. 상대방이 저보다 복음적이기 때문에 그 말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.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한 싸움이죠. 목회자와 교회의 어른들, 회사의 상사, 학교의 교수님과 선생님, 부모님, 친구들과의 수많은 관계가 바로 그 시간이에요. 복음은 고집이 아니라 확신이거든요. 상대방이 옳지 않은 부분까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끌어안을 수 있나요? 내가 가진 정의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거든요. 오늘 여러분에게 갈등의 순간이 올 때 이걸 기억하면 어떨까요? 오늘은요, 지적하지 말고 살리도록 해봐요. 그게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순교의 축복입니다. 오늘이 이 시대에 치유의 시간, 서밋 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,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